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갈 수 없는 먼 곳이 하는 사람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끝이 없이 생각할 때에 보고 싶어 가고 싶어서 슬퍼지는 내 마음이여 미련 없이 잊으려 해도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가을 하늘 두 높은 곳에 내 삶 전해볼까나 기약한 날 우리 없는데 지나간 날 그리워하네 먼 날에 돌아온 다정하리라.